빛이 내게 비추지 않을 때 까만 어둠 뿐인 거죠. 비어봉아리 땀만 띠다 겨우잖아. It to lie you, it to lie you. I don't believe in all this happened to me, baby. 아, 쿠티 딱 봤자야. I don't believe in all this happened to me, baby. I can believe the good times are there. 사랑해요. 아, 쿠티 딱 바닷물. 사랑해요. 아고 사양 바람은 사랑해요. 앞이 보고 가사리라 사랑해요. 아 굴러트레스 노시라무. Oh my darling 감사이다. Sadaya daya, kalau cinta kita akan berlahir dengan naung, biarkanlah. Sarangnya, aku cinta padamu. Sarangnya, aku sayang padamu. Sarangnya. Aku lo tresno siramu.